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야는 김종은 동지께 쿠바공화국 국가비사회 위원장이며 쿠바공화국 내각수상인 라울 카스트로 루스가 8월 23일 답전을 보내왔습니다. 답전은 김종은 동지께서 자신의 생일 85돌째 점하여 따뜻한 축하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.